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긴박하고 중요했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하신 퍼레이드를 재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교회 학교 그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 퍼레이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장을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 사람이 실제 나귀를 타고 마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처럼 교회 그 뜰에서 그 교회 뜰을 거닐 때에 많은 학생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입성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는 그 교인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눈앞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식을 재현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무관심하게 저 후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부류는 잠깐 관심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내 얼른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넷째 부류는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행렬에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한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신앙이 예수님의 입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가를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예수님의 입성에 참여하는 신앙이냐?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특이한 점이 뭐지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저 이제 베다니 벳바게라는 그 동네에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입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가령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드러내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저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또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눈에 다 띄죠. 이런 예수님을 보려고 아주 큰 인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이니까 이 기적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야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들을 막으시거나 그들을 피해 가시지 않고 그 가운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재촉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 있지요? 이 행동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가령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이 겉옷을 펴드린 것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나라의 왕이 이미 있는데도 또 다른 왕을 추대할 때 그 추종자들이 그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왕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요. 또 그들이 흔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친 말이 뭐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뜻이 제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는 제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는 제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거는 정치적인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왕이 왔다고, 이제는 승리했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제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뜨거운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의 그 뜨거운 정치적인 기대와 열망이 다 물거품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결국 이 입성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성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의 결국을, 자기가 결국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은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지금은 나에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자들로 돌변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입성하셨느냐?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입성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5절 말씀, 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무엇을 타고 입성하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오실 것을 알면서도 그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더욱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나귀 새끼를 탓도다 이 말씀을 아셨고, 이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십니까? 명령으로 듣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귀를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만족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귀 새끼를 탓도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살고. 제자의 삶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서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순종하시는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입성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예수님의 입성에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만방에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임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청각 교육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입성식처럼 왜 이거를 보여주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저 요한복음 이 동일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들을 책망하소서, 좀 조용히 하게 하시오, 책망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예요? 무엇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을 외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야말로 메시아요 예수야말로 만왕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 일본이 낳은 기독교 성자입니다. 그는 그만 아버지의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꽤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구세군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 복음을 듣게 되고는 그 전도자에게 나 같은 서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 사람이 그 불행한 나날들을 끝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빈민을 위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유학할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방문했는데 그 폭포의 장관에 그 경관에 이 도요이코가 가가와 도요이코가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막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막 날뛰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장관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그 관광객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좋아하는 모습에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것인데. 그래서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는 이 관광객은 누구였는가 하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초면이지만은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하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빙이 되어서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소개할 때 오늘 설교해 주실 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책임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입성에서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 타신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뭐예요? 새끼입니다. 이 사복음서 동일하게 이 나귀를 나귀 새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동의 나귀는 나귀 종자가 좀 작다 그래요. 근데 그 나귀 새끼니까 그 나귀 새끼에 이 어른이 올라타면은 이 발이 땅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지요. 예수님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21장 5절 보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바로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어떤 왕이셨는가 하면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에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야말로 군림하는 왕이요. 처음에는 이 대통령들도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군림하고 교만해지는 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그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왕은 구원자 같지만은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요,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겸손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요. 문제가 많기로서 못난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원장으로, 이 수도원 원장으로 거의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 로렌스 수도사가 수도원에 가서 처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는 이렇게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했어요. 신참 수도사로 알았습니다. 아, 나이든 신참 수도사가 왔구려. 그러면서 자, 어서 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설거지를 하시오. 이들은 원장으로 부임한 수도사를 그만 나이 많은 신참 수도사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한 이 수도원은 전통적으로 이 접시를 닦는 설거지는 다 신참 수도사가 다 도맡아 하는 그런, 그게 전통이었어요. 이 로렌스 수도사, 이 원장님이 아, 이것이 바로 이 수도원의 문제이구나, 그것을 알고는 그들의 명령에 어떻게 했는가, 네 대답하고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그 원장이, 원장 수도사가 거기에 부임해서 그날로부터 묵묵히 설거지를 합니다. 한 달을 설거지합니다. 두 달을 설거지합니다. 석 달을 설거지합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하대하고 구박이 막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수도원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그곳을 방문해서 막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감독이 이 원장님은 어디 가셨어? 원장님은 어디 계시오? 묻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이곳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무슨 말이요? 이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에 오신 그 수도사, 자신들이 신참 수도사로 알고 부려먹고 아대하고 멸시했던 그 수도사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수도원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젊은 수도사들이 이 원장님으로 인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었는가? 바로 그 수도원을 다스리는 원장님이 겸손의 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오늘 말씀, 그는 겸손하여,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어느 정도로 겸손하게 낮아지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아주 죄를, 극한 죄인의 그 상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능력 있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 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내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정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바래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기까지 겸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희생.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성에 사람들이 왜 많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 좀 깜짝 놀랐어요. 200만이 넘는, 200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한 가정당, 두 가정당 양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양 잡은 양수가요, 짐승의 수가 25만 6천 마리예요. 25만 6천 마리. 이 많은 짐승들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 10일에 예루살렘에 다 집결합니다.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은 25만 6천 마리가 성전에 한 따로 마련된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이 다 들어간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 모여 있다가 14일이 되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입니다. 25만 4천 마리가, 25만 6천 마리가 죽음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죽임을 그 당한 날,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던 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바쳐질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입성식은 어떤 면에서는 왕의 입성식 같지만은, 이 입성식은, 이 길은 왕의 보좌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오르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입성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인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부인이 잘 믿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이 농부가 아침 일찍 목사님을 부르더니 나와 함께 닭장에 한번 가보시지요. 가보니까 그 닭장에 암탉이 이렇게 암탉이 앉아있는데 그 암탉 밑에서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대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농부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목사님이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은 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암탉이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저 머리에 상처를 보세요. 머리에 상처를 보세요.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이 암탉이 자기들의 새끼들이 잡아먹힐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의 피를 다 빨아먹기까지 죽기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빠져나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희생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금식으로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꼭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순절을 정말로 제대로 보내는 분은요,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주님의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나도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희생해야 될, 이상하게 내가 헌신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희생을 함께 동참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실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을 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